지내요. 당신의 깊은 사랑 보여주세요. 흔들어봐요 내 마음 가져가세요. 내 사랑 정말 사랑해요. 불꽃처럼 타오르는 당신의 사랑 노래 나도 당신이 좋아요. 빰빰빰